HUBS 난 종점이란 말이 좋아요. 몇 년 전에 버스 종점 동네에서 산 적도 있었는데 누가 물어보면 157번 종점에 살아요. 그렇게 대답했죠. 종점? 막다른 곳까지 가보자. 이런 거?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 편한 느낌. 막차 버스에서 졸아도 안심이 되고 마음 놓고 있어도 정류장 놓칠 걱정 없이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요. 1막과 2막 사이 그 잠깐의 담소 9월 26일 인터미션 시작합니다. 근데 못 버틸 것 같은데 그게 뭔데 착하게 기다리는 게 보고 싶은 너는 보이질 않고 나 이러다 죽겠는데 나 지금 위험해 내게 안 길어가야 해 절대 속도는 줄이지 못해 그대로 날 받아줘 꼭 그래야만 해요 해요 해요 해요 잊지만 넘어야 돼 저 벽을 가뿐하게 난 날아가 내게로 가 난 지금 위험해 이제는 위험해 내게 안 길어가야 해 안 길어 절대 속도는 줄이지 이제로 날 받아줘 꼭 그래야 잠들면 안 될까 사실은 난 널 만나기 전에 말도 못할 만큼 외롭게 있었단 말야 이젠 못 버틸 것 같은데 I'm running again running again 그대 언제 착하게 기다려 10cm의 타이트 듣고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미션의 김희훈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이도우 작가의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을 인용했습니다. 책 속에서 말하는 종점처럼 때로는 끝이 정해져 있는 게 안심이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끝이 없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일에 결말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끝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를 때가 많죠. 얼마나 지나야 코로나가 종식될지, 언제쯤 지겨운 취업 준비를 그만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앞으로의 일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더 그렇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다들 한 번씩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엔마리의 To Be Young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유람선 타보신 적 있나요?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하루 혹은 며칠 동안 머무는 배는요. 배에 대한 생각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뱃멀미가 너무 심해서 배만 봐도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고 배에서 본 풍경이 너무 예뻐서 배 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배는 이동수단의 느낌이 강하지만 배 자체가 삶의 터전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일 거예요. 여기 한평생 배 위에서만 지내온 특별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세 번째 영화는 피아니스트의 전설입니다. 1900년 1월 1일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버지니아호에 석탄실에서 일하는 데니 부드맨은 우연히 피아노의 레몬박스에서 버려진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 아이를 아들처럼 키우기로 결심하고 1900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1900는 우연히 연 회장의 피아노를 접하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배 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을 하며 지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않은 채 살아가며 트럼펫 연주자 맥스와 우정을 쌓기도 하고 유명 피아니스트 젤리와 피아노 대결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0는 우연히 배에서 본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데요. 배가 육지에 도착한 날 1900는 용기 내어 배에서 내리는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생각하며 만든 곡이 담긴 LP판을 전해주려 하죠. 인파로 인해 아쉽게도 LP판은 전해주지 못했지만 여자는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떠납니다. 1900는 여자를 찾아가기 위해 27년 평생 처음으로 뉴욕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내립니다. 과연 그는 인생 처음으로 땅을 밟고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결말은 라디오의 후반부에서 알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Playing Love라는 곡으로 1900가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 연주되는 노래입니다. 주인공은 창문으로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이 노래를 연주하죠. 여러분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져본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이 곡을 듣고 그 감정을 상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에 빠진 주인공의 기분이 잘 느껴지는 음악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음악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좀 전에 듣고 오신 곡부터 앞으로 들어볼 곡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합니다. 이는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남긴 음악들이죠. 많은 이들이 명작으로 꼽는 시네마 천국과 더불어 피아니스트의 전설은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과 에니오 모리코네의 예술 3부작으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시네마 천국도 정말 좋은 작품이니 추천드릴게요. 음악이 분위기를 한껏 살려준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서사, 인물들의 감정, 분위기가 완벽하게 표현되죠. 피아노라는 악기가 순수하고 세심한 소년인 1900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소년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음악 한 곡 들려드릴게요. 매직 왈츠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폭풍우 치는 날 1900와 맥스가 피아노 고정쇠를 풀고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피아노를 치는 장면에 나오는 곡입니다. 피아노에 앉았다 라는 표현보다는 피아노에 탔다 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장면이죠. 그만큼 그들이 즐기는 모습은 익살스럽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종종 찾아듣게 되는 곡이에요. 가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날에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영화에서는 폭풍우 치는 날이었지만 오히려 우울하지 않고 산뜻했던 이 곡이 그들만의 자유로운 세계를 더 부각시켜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결말을 얘기해드리자면 그는 아쉽게도 배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좁은 배 안에서만 살아온 그가 본 끝이 없는 세상은 너무나 겁이 나는 곳이었던 거죠. 결국 1900는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다시 일생을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 낡아버린 버지니아호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는 순간에도 그는 배 안에서 나가지 않고 눈을 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결말인가요? 이에 관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해볼게요. 더 크레이브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유일하게 1900가 연주한 곡이 아니에요. 유명 피아니스트 젤리 모튼과 주인공이 피아노 대결을 펼쳤을 때 젤리가 연주했던 곡입니다. 피아노 대결의 승자는 누구인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가 육지로 가지 못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라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가 바다가 아닌 곳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줄 알았거든요. 그의 심정이 어렴풋이 짐작은 갔으나 전부 다는 이해할 수 없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는 육지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땅은 항상 밟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에게는 배 안이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니 영화를 보는 그 누구도 완벽히 1900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가장 마지막 폭발 직전의 배 안에서 주인공은 자신을 찾아온 맥스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피아노를 봐. 건반은 시작과 끝이 있지. 어느 피아노나 건반은 88개야. 그건 무섭지가 않아. 무서운 건 세상이야. 배에서 내리려고 했을 때 수백만 개의 건반이 보였어. 너무 많아서 절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수백만 개의 건반. 그걸로는 연주할 수가 없어. 유한한 피아노에서 무한한 음악을 만들던 1900는 처음 본 드넓은 세상에 무척이나 겁이 났을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 밖의 세상은 정말 다채롭고 신기한 세상일 텐데 하며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배가 세상이고 삶의 전부입니다. 배 밖의 세상은 그가 연주할 수 없는 음악이었죠. 누구도 1900에게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비판할 수 없어요. 그의 선택이고 그의 삶이니까 말입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캐슨의 Ship and the Globe 듣고 왔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확실히 킬링타임용은 아니에요. 액션이나 조금 빠른 전개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칫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즈음악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최고의 영화로 남을 것이라 감히 예상해봅니다. 영화의 OST만 들어도 에피소드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려져요. 특별히 튀는 곳 없이 조화롭고 잔잔한 음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피아니스트의 전설 적극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분위기를 자랑하는 피아니스트의 전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 1월에 재개봉했던 영화라 영화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인터미션은 10월 10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석영, 기술의 강서연, 저는 김희훈이었습니다. UBS